짙어진 너의 사인 비춰낸 너의 라이트 비춰낸 섬광 뒤섞인 요의 날 짙어진 너의 사인 비춰낸 너의 라이트 비춰낸 섬광 빠르게 날 파고들어 Straight up 머릿속엔 어두워진 My canvas 수억 개의 색으로 된 Chaos circles in my days 밤사이 더 짙어진 패턴 알아채지 못하게 아찔하게 나를 가득 채워 여름하선 넌 내 가슴어들어 널 그려라 새겨 너 24 wow. 끝없이 선명해져 wow. 터지는 점이 이어지는 섬 퍼지는 range 커지는 원 날 어지럽혀 painted painted 너의 걸음걸이가 날 digging 눈 감아도 보이는 warning warning 틈처럼 좁아지는 거리 거리가 막히 칠해져 warning warning 내 안에 각인해 영원히 벼랑 끝에 날 몰아세워 도망치지 못하게 피해 속에 스며드는 괴짜 Get on my zone 넌 내게 숨어들어 널 그려라 숨어들어 널 그려 저절이 무너뜨려 봐 I'm taking the 24 round